갈까? 보다 가리 갈까 보다 따라임과 둘이 갈까 보 찾은 바불 다 따라임과 둘이 갈까 보 동생 다 이별하고 갈까 보다 불붙는 다 불이 불붙는다 우리 불붙는다 평양 장녀 불갈세라. 월서 가제야 알리라. 가세 가세 진다 나 상침 충침 다 아리가가